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며칠 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대표회장 이치임식이 있었습니다. 교계의 원료이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영향력 상실, 성취감에 젖은 안주를 반성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인은 천만이 됐는데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한국교회는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지요. 정부의 관리나 국회의원 가운데도 많은 교인이 있고 기업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있는데도 사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심지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났다 하면 그 중에 교인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소금은 많은데 맛을 잃었고 등잔은 많은데 불은 꺼지고 심지만 남았다 라고 뼈아픈 자기 고백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불 꺼진 심지,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이할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지요. 소금의 중요한 용도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돋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인 교인들이 세상 속에 녹아져 부패를 막고 그로 인하여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소금 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우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녹아져야 하니까요. 저부터 어딜 가나 튀어보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니 말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석진영 여사는 문서 전도 활동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로서 활약한 여류 시인입니다. 표기된 작사 연대가 1952년이니까 6.25 동란 중이지요. 그때 시인의 나이 26세로 울산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을 당시인데요. 전쟁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국가 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과 공포 속에 혼돈에 빠져있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썼다고 합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피난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각성하고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호소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석진영 여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루터교 성경학교와 라이프 성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문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였는데 LA에서 하늘의 대사라는 간행물도 발행하고 한인교포사회에서 성경연구회도 주도하며 활동하였지요. 상우, 일광, 창문을 열고 등 여러 건의 시집과 50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 단 한 편만 실려 있습니다. 작곡자인 박재훈 목사님은 평양 유한학교를 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 학교에서 이유선님과 구두회님을 만나게 되어 평생을 교회 음악의 동역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동경음악학교에서도 구두회 장로님과 함께 수학했고 해방 후 학교에서 음악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일본 군가만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 많은 동요를 작곡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엄마 엄마 이리와 요거 보셔요. 산골짝의 다람쥐, 송이 송이 눈꽃송이 등의 동요들이 모두 박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20살이 되던 때부터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해서 23살 때 어서 돌아오를 작곡했지요. 이 곡은 30세 때인 1952년에 작곡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석진영 씨가 박 목사님에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이 시를 보내왔다고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부산은 여기저기서 몰려온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석 선생님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나타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 느낌대로 곡을 썼습니다. 라고요. 목사님은 그 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합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미국을 거쳐 1979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에 살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서원대로 60세에 목사고시를 통과해 목사 안수를 받고 토론토에서 큰빛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로 성장시켰지요. 그분의 작품으로는 찬송가와 어린이 찬송가, 성가합창곡, 복창곡 등 많은 곡들과 오페라, 에스더와 칸타타 등 여러 곡이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는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27장, 어서 돌아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네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엔 대책 없는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다고 평하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만 이미 마음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기대하며 남겨놓은 여운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